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표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의인을 찾고 계신데요. 또 우리가 의인이길 바라시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간구에도 간청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셨지요. 또 곳곳에서 이렇게 의인으로 인해 하나님은 뭐 진노를 거두시기도 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힘이 크대요. 의인의 간구는 말이죠. 병든 자를 구원케 하기도 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의인들의 간구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이겠죠. 그 의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의인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화요일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첫 곡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첫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 땅 가운데 의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의인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나도 의인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노력한다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의인.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그 이름을 널리 전하길 원하시는 그 의인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오셨습니까? 자,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의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돼야겠지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찬양들 그리고 준비한 선곡한 귀한 찬양들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서머 스페셜을 진행하다 보면 다들 듣고만 계시고 퀴즈가 없어서 그러나 문자가 되게 적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도 종종 남겨주시면 아 듣고 계시구나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퀴즈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 만나서 저는 참 행복할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또 많이 부르시고 은혜 받으시는 찬양과 찬송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죠.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 두 곡입니다. 먼저 영어 찬송인데요.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송을 함께 하실 거고요. 50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만세 반석 신나는 찬양 함께 하시고 광고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화요일 순서 서머 스페셜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6시 2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방송을 들으면서 문자를 또 나눠주고 계세요. 우리 이종표 형제님, 영업용 화물 차라서 화물을 싣고 내릴 때마다 땀으로 목욕을 하지만 차를 운행할 때는요, 국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 또 우리 진행자들의 아름답고 청량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피로가 싹 풀리게 됩니다. 106.9MHz는 365일 고정이고요. 특별히 행저질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시죠. 아유, 이 더운 날에 운전하기 진짜 힘드실 텐데, 예, 그래도 더위에 땀을 식혀줄 이 시원한 찬양들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헤엄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2083님 문자 주셨는데, 저는 오늘 낮에 오랜만에 나가보니까 너무 더웠거든요. 어느 지역인가요? 저도 아, 광명이라고 해주셨는데, 광명은 오늘 조금 시원했습니까? 어쨌든 조금은 부럽습니다. 예. 7453님, 12시, 7시에 30분씩 중환자실에 면회를 갑니다. 아빠가 거기 계세요. 인공호흡기를 하고 누워계시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빠가 힘내기를 바라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빠 힘내실 겁니다. 곁에서 계시는 우리 자녀 딸이신가요? 아들이신가요? 아마 따님이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빠 30분씩 만날 때마다 손 꼭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꼭 말 전해주세요. 아셨죠?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자, 매일 서머 스페셜 기간에만 만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초이스. 제가 오늘도 선택을 한, 선곡한 두 곡의 찬양은요, 바로 오늘 오프닝에서 의인이 되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이 된 것,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커스 워십의 주의 돌을 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부르짖는 그런 찬양인데요. 주의 도를 함께 하실 거고요. 이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돼야겠다 결단하시면서 새로 나오시면 한 사람들이라까지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찬양으로 받은 은혜들 같이 나눠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돌을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고백을 접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자가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손에 촛불되는 그 사람, 우리가 돼야겠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그런 의인으로 찾고 계십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초이스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히즈가든의 나의 믿음 약할 때예요.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0424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신청해 주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리엘의 음성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함께 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부르시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꼭 듣고 싶다고. 참 저도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찬양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들 선곡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해드릴게요. 함께 들으시면서 또 같이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나의 왕관 놓으리. 전세값 또 올려달래. 그래서 난 용인명지대 건영 아모리움 폴에 계약했지. 축구장보다 두 배 반이나 넓은 힐링공원이랑 텃밭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아파트? 나도 서둘러야겠네. 조합원 모집 문의 1600-9940 시행 용인 남동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상처에는 터치 메디터치해. 터치. 부드럽게 터치 메디터치해. 터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해. 다 같이 터치. 상처에 부드럽게 메디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일동제약.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그리고 주시는 그 감동들 많은 분들이 또 나눠주셨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하다고 다니엘님 처음 문자 참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카 손주 이름 김동주, 김도인데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이름 좀 불러주세요. 박근주 집사님.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 미니 풀장 만들어 줬습니다. 외가 쪽 조카 손주여서 방학 기간 동안 돌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방학 동안만이라도 교회 데려가려고 기도하며 보살피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이요. 해주셨는데 자, 우리 조카 김동주, 김도희, 조카 손주를 위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차장입니다. 사랑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 남겨 신청해 주셨는데요.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까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버님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남겨주신 분이 계셨고 또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한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남겨주신 분, 둘째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님도 남겨주셨고 이 모든 분들의 기도 주님이 또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면서요. 행자질라 서머 스페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돌아가시오.